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권설 업적을 여러 나라 종계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슈 인민연맹위원장, 기르기즈스탄 기르기즈엘 인민통일공화국 정당 중앙비사회위원장, 민주공고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종계 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으로 건설하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조선노동당을 선군혁명위협의 용도적 정치 조직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그이의 당 건설 업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